러시아 국가회의 로저친선 위원단 단장인 가즈베크 다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연합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김종숙 평양제사공장, 주체사상탑,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, 평양 3.16전선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